Track 21. Number 7. Listen to each dialogue and match with the correct picture. 1. 몇 시에 일어나요? 여섯 시 반에 일어나요. 2. 몇 시에 밥을 먹어요? 일곱 시 20분에 아침밥을 먹어요. 3. 몇 시에 회사에 가요? 8시 45분에 회사에 가요. 4. 몇 시에 운동해요? 저녁 9시에 운동해요. 5. 몇 시에 자요? 11시쯤에 자요.